세례의 필요성,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요구하였을까요? 할례라는 것은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버림으로써 더 이상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서 난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피를 잘라버렸다는 것은 이제 육체를 따라서 이어지는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어지는 자손,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혹 할례를 행한 후에 자기의 그 할례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임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필요했던 할례, 신약시대에는 요구되지도 않던 할례, 이런 할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세례를 이 신약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왜 성도들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 세례의 필요성과 세례의 목적을 오늘 살펴보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세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물, 곧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상징 혹은 모형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례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에 들어온 것을 없애거나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는 표, 상징,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는다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세례받는다고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것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 자가 있습니다. 왜냐? 한국에 가면, 특히 군대에 가면 한 번에 수천 명씩 진중 세례를 행합니다. 그때 수많은 군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마음 없이 성령에 의하여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초코파이에 의해서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구원 못 받아요. 반대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례는 상징이고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왜 그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상징이고 모형이고 형식인 이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Great Commission이라고 위대한 위임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더구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요한 것으로서 남기신 말씀이라면 여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안 받아도 좋은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형식이고 모형인 실제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실제로는 구원의 능력도 없는 세례를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결혼식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식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혼인신고가 실제로는 중요하고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그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비싼 결혼식 비용을 치르면서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식은 외부의 결혼 사실을 공포하고 알리는 수단입니다.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부부입니다. 외부에게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가족, 형제들,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우리는 부부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법적인 효력은 전혀 없지만 결혼식을 안 해도 무관하지만 결혼식을 굳이 하는 이유는 부부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세례받는 자들을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날이 세례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다니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서 오래 보기는 보았는데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나? 저 사람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세례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 아 저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요. 아 저 사람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이 부부된 것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릴 뿐 아니라 적들에게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에서의 적을 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모양을 사랑하는 김군과 채군이 있습니다. 동시에 김군과 채군이 박모양을 사랑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김군과 채군의 관계를 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박양이 김군을 선택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채군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박양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박양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통하여서 김군과 박양이 부부라는 것이 선언되고 공포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영화 보면 결혼식 하다가 그 연적이 와가지고 신부를 손잡고 데리고 가는 거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냐? 선언되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군은 박양은 이제 내 거야 라고 연적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적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마라. 사탄아, 내가 아무리 날 건드려도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날 빼앗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공포하는 것이 세례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다른 세례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표, 상징,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이 모형, 모델 하우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하는 회사가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델 하우스는 팔 수도 없고 분양할 수도 없어요. 분양이 끝나면 부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수도 없는 그 모델 하우스를 비싼 돈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 아파트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앞으로 내가 살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주방이 이쪽 방향이니까 주방에는 어떻게 내가 주방 기구들을 배치하고, 안방이 이쪽이니까 안방에는 내가 어떤 가구들을 놓아야 되겠다. 자녀들 방은 어느 방을 해야 되겠다.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모형의 아파트를 보고 실제 분양받아 들어갈 아파트의 집을 그려보고 꿈꿔볼 수 있는 것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될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세례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물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세례는 지금 우리가 베푸는 이런 약식의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행해졌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침수할 때 침, 담그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 혹은 침례, 이것은 모형이라는 거죠. 모델 하우스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이 침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고 확인한다는 겁니다. 침례가 어차피 상징이고 모형이기 때문에 그 의미만 잘 살리면 되고 형식을 단순화시켜서 물에 잠그는 대신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의 형식을 침례교 외 대부분의 교회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씻을 세자죠.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침례라는 것은 그보다는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연합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세례보다는 침례를 행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추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침례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렇다고 세례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세례도 형식이고 침례도 형식인데 좀 더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침례가 좋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자들은 물속에 잠길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죽으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또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해야 돼요. 세례라는 이 모형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죽기를 다짐하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소망케 하는 것이 세례의 또 다른 중요성이며 필요성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겠죠?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결혼식을 생각하려고 그랬죠? 세례는 세상 사람과 백성들과 마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세례는 오델 하우스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꼭 깨닫고 세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를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어떤 절차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집사 직분도 받을 자격을 얻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 공동의회의 정회원이 되는 그런 절차쯤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했을 때 그런 것 생각해서 그런 것 염두에 둬서 세례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살펴본 그런 유익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되고 세례를 받는 날을 우리들의 영적인 생일로 여겨야 됩니다. 새로 나는 영적으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영적인 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마다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듯이 육체적인 생일을 매년 기념하듯이 영적인 생일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나누었던 말씀들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의미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다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세례가 시행될 때마다 함께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잖아요. 세례를 비록 받지 않지만 여러분이 함께 세례식에 참여합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나누었던 세례의 의미를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느슨해지고 해이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록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식이 단순한 절차, 그냥 어떤 형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깊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